우린 같은 방향으로 가 하늘로 높이 손을 뻗어 꿈을 향해 달려가 모두 함께 손잡아 작은 불빛이 모형 커다란 빛을 만들어 길도 위험만 들이 길어가